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 적덕인의 민주당 정비에서 해론이 모 어싸어싸 이꼬로가 7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노동당 창건 이룬안돌세 점에서 적덕인의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적덕인의 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양 느게마 무바소고가카의 이름으로 김정은 동지께와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하고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당이 창건된 뜻깊은 날을 성대히 경축하는 이 기회에 김정은 동지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